얼마 안에요? 30분 만에. 30분 만에. 아까 12분부터 쉬었는데 5분만 시작해놓고 30분 정도는 예. 다 이런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쵸? 게 아니겠습니까? 아, 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예술, 화합의 계기. 하루를 시작하는 길 또는 끝내는 길 위해서 우리는 자주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 나는 주로 버스 안에서 음악을 듣는데 같은 음악을 매일 그리고 반복해서 듣는다. 그런데 이어폰을 귀에서 빼고 그 후에 여운은 매번 다르다. 대부분 음악은 따분한 도로 위에 더해진 리듬. 아주 가끔 음악은 내 가슴에 이유 없이 벅참을 선사한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음악이 전달하는 또는 가사 그 이상일 것이다. 우리는 쉽게 예술 작품을 접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한 편의 시를 읽고 한 곡의 음악을 듣고 한 장의 사진을 본다. 그런데 시와 음악과 사진은 글과 음과 이미지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감각하는 그 이상의 세계로 인도한다. 우리는 그 이상의 도달함으로 무언가를 느낀다. 굳이 표현하자면 때로는 칠흑 같은 구덩이, 아드레날린의 분비와 각성, 익명이 누군가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 따뜻한 손길, 서늘함 등. 우리는 그 순간을 분명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암점에서는 그것을 존재의 리듬이라고 표현한다. 만약 세상에 나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나는 그저 있을 뿐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어쩌면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을지도. 따라서 그것은 대상이나 타자를 전제함으로 곧 관계의 리듬이기도 하다. 예술가와 감상자가 존재의 리듬을 느끼는 모습은 분명 다를 것이다. 먼저 한 편의 시를 평가할 때를 떠올려보자. 우리는 형식적인 시보다 살아있는, 즉 여운을 주는 작품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 여운은 바로 존재의 리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파동이다. 그것은 잡으려고 하면 금세 도망가 버리는 예측할 수 없는 파동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이 파동을 붙잡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반면에 감상자는 능동적으로 예술 작품에 접근하지만 수동적으로 그리고 불현듯 파동에 휩싸인다. 다음으로 앞에서 언급한 존재의 리듬은 곧 관계의 리듬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존재의 리듬을 느끼기 전 우리에게 세상은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과 다름없다. 다시 말해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자기 도취의 상태이다. 현실에서 우리가 타자와 관계 맺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 우리의 시선은 타자와 관계 맺는 중에도 너무도 쉽게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버리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마치 손거울을 코앞에 두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당연히 타자는 안중에도 없다. 예술 작품을 계기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고 동시에 존재의 리듬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서 대상과의 관계 속으로 스스로를 내던져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체화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 예술가는 이러한 존재의 리듬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잊는 연습을 하며 감상자는 예술 작품을 통해 존재의 리듬을 느낌으로 자기 자신을 잊는다. 이때 존재의 리듬은 관계의 리듬이며 동시에 내가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기 도취와 어떻게 다를까? 자기 도취의 상태와 존재의 리듬 안에 있는 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에리 프롬의 소인이와 존재나의 내용을 인용하고자 한다. 프롬은 실존 양식을 두 가지로 나눈다.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 자기 도취의 상태는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의 리듬 안에 있는 상태는 존재적 실존 양식과 같다. 먼저 전자는 소유가 곧 나의 존재이다. 나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대상화함으로 소유하고자 한다. 사랑, 연인, 친구, 그리고 심지어 경험까지. 후자는 존재하는 자아가 곧 나일 뿐이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격정과 생명의 비등함이다. 자기 도취의 상태에서는 무언가 나에게 속한 것으로 만듦으로 격정적인 황홀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절정에 다다르면 곧 식고 만다.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수여하기 위해 떠돈다. 반면에 존재의 리듬 안에 있는 상태는 생명의 비등함을 느낀다. 그것은 타인에게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활력이다. 또한 존재의 리듬을 경험하는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다가온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기 이 순간 경험한 사건처럼 이 사건의 계기가 바로 예술작품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음악이 나에게 주는 여운은 매번 다르다. 그것은 때로는 이유 없는 벅참이며 또 때로는 무뚝뚝한 내가 부모님께 당장이라도 사랑한다 고백하고 싶은 충동이다. 나는 한국의 음악을 통해서 나의 두근거림을 듣고 내가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우리가 함께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낀다. 버스는 멈췄다. 나는 오늘도 종점에서 내린다. 이어폰을 빼고 버스 기사님께 인사를 건넨다. 내 귓가를 맴돌던 가요는 오는 길 내내 그분이 흥얼거린 뽕짝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술작품은 삭막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관계의 장으로 내던진다. 마침내 화합에 도달하고 마는 그곳으로 어쩌면 영원히 이름 모를 우리는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싱긋 웃는다. 그리고 나는 뽕짝을 흥얼거리며 침묵. 끝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망하네요. 이관성님께 지가 선한 오늘은 슬픈 음악을 들어야겠어 이런 것이. 마지막 1위 뭐예요? 1위요? 아 그거 그냥 참고 문항 달려있는 거 여긴 안 나오네요? 핸드폰을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입니다. 초점을 약간 저는 글을 읽으면서 예술 작품의 의미가 뭘까 좀 그걸 생각했어요. 의미가 예술 작품이 뭐? 가지는 의미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의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미, 예술 작품의 존재 의미 뭐? 굳이 정당화하기 위해서 굳이 정당화요? 네, 제가 굳이 예술 작품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왜 접하는지 나름의 이유를 그냥 적어본 글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술이 왜 필요한가 그런 무슨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사 있는 음악을 들으면 근데 그 가사에 좀 갇히는 느낌은 안 드세요? 가사가 안 들릴 때도 많아요. 안 들릴 때도. 맞아요. 이게 나도 난다. 저도 그러니까 이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혼자 1인칭 막 쓰고 1인칭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까 박준성 교수님이 엄격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일단 저는 가사 없는 것도 좋아하고 가사 있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엄격 그 얘기를 한 게 아무튼 무슨 이론을 접하든가 나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사 있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의 엄격한 틀을 그거 그대로만 본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서로 맞지 않는 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가사가 그러니까 가사가 있어도 사실은 그거 그 아까 뭐 말한 근절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함의 수단이고 가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약간 그런 네. 시처럼 들린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의 그 어떤 최소한의 합리성 이런 게 살아있을 때도 시고 또 제가 듣는 음악들의 말을 하는데 온통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가사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또 좋아하는 편이고 이상의 시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예, 애초에 그냥 일상적으로 안 쓰는 말을 내뱉는 그런 가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고 애초에 발음 자체도 막 좀 뭉개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게 뭐 논리의 그 수면 위에 드러나 있다고 해도 항상 그 밑에를 가리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가사 없는 음악을 들었을 때 음해가 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음해가 친다. 그렇더라고요. 가사가 저는 가사로 들리지 않고 하나의 음으로 들릴 때가 더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사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 음색이나 거기 살짝 그 표현 자체를 벌써 아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딱딱하게 적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 목소리를 좀 악기처럼 이렇게. 예, 네, 그게 구카스텐을 다 아시죠? 그 밴드를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막 되게 노인분들도 막 되게 좋아하고 나이 드신 분도 되게 쉽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지 고음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약간 그런 게 좀 절박한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뚫고 찍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음색이.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사고 보고 그 사람 하나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애초에 악기로 쓰는 거에 가까워요. 경향이. 뭔지 알 것 같아. 갇힌다는 것도 근데 맞긴 맞는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어떤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언어가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잘 됐으면 잘 된 가사면 저는 시라고 생각해요 항상. 근데 뭐 아닐 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데 안 된 사람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쪽에서 네. 따라서 이것은 대상이나 타자를 전제함으로 곧 관계의 리듬이기도 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이게 대상이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주체가 내가 결국엔 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학적인 개념의 그거예요. 그거죠. 네. 그런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엄밀한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고. 네, 아마 그런 거예요. 예. 그거보다는 내가 주체이자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버리게 됨으로써 나를 객체로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주체가 되어서 타자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박정희 선생님한테 태클을 안 당하시려면 대상이 아니라 아마 사물 이런 걸로 쓰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밑에도 대상이라고 표현하신 게 또 한 군데가 있어서 자신을 객체화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대상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사유에 들어가고 나서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라서 네. 아 그래요? 네 주객 분리의 상태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철학적 약속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단어가 수학 공식처럼? 네 뭐 더하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주체 대상이라는 구도가 있고 무슨 의도 면에서는 네 의도 면에서는 알겠는데 다만 혹시 나중에 뭐 글 쓰실 때나 이제 레포트 같은 거 내실 때 사물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그 측면에서 저도 그 이거 맞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의 네. 끝에서 한 3분의 1 이때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객체화한다 네 그거 네, 네. 저도 그거 약간.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뭐 철학적 표현을 쓰면 뭐 탈존이나 탈타적 이런 네. 게 좀 더 맞겠죠. 근데 무슨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랑 맥락을 이렇게 보면은 알지만은 그쪽에 배운 게 이게 그냥 만약 있지. 문학 그냥 그런 표현이었으면 아마 문제가 안 될 텐데 이제 이제 아무래도 박중상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니까 워낙 그런 거에 저는 막 맨날 얘기 쓰지 말라고 얘기 듣거든요. 네. 그런 거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을? 그쵸. 네, 진짜요? 1대1로? 네. 와 진짜. 저 과제 막 개판으로 한번 한 적 있어서 들었어요. 일기 쓰지 말라. 그 1대다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항상.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1대1로 들은 건 딱 한 번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하는 거. 전 그 얘기할 때마다 그래서 웃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한 여섯 일곱 번은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레포트 중간고사 쓸 때쯤이면은 한 번 더 얘기하실 거예요. 말하자면 얘기 쓰지 말라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엄밀하게 쓰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런 거랑. 그리고 맨 마지막 문단에서 네. 밑에서 세 번째 줄. 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예술 작품은 삭막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관계의 장으로 내던진다라는 표현에서 아까 제가 시도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아까 저한테 궁금하시다고 한 절대적 언어 그 부분. 네. 저도 그걸 이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아. 삭막한 현실이 버스 운전기사는 계속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도 공연,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버스 운전해야 되고 그냥 음악을 듣는 정도로 쿵짝거려야 되고 그런 거고 뭐 그런 건데 어쨌거나 그런 삭막한 현실이 된 이유가 그런 언어적인 것 때문에 언어적인 것 때문에 네 왜냐면 버스 운전기사는 버스 운전기사니까요.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본인이 쓰신 글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또가 아니고 잠깐만요. 제가 어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 네 번째 문단에 네 상단에서 한 3분의 1 지점쯤 우리의 시선은 타자와 관계 맺는 중에도 너무도 쉽게 자기 자신에게 향해버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 문장 이거 좋았어요. 엄청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약간 지점만 계속 나왔으니까 이게 뭐 번뜩 생각나는 거는 제가 프랑스 철학으로 박준환 교수님 수업 처음 들었는데 그때 언어메르트시즘 강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드 아세요? 어떤 사드요? 아 미사일 말고 그러니까 사드 백작이라는 그 뭐 옛날 인물인데 그 사디즘은 알죠? 어 네. 그거에 어원 예요.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좀 나쁜 이렇게... 거라는 거 아시겠죠? 특이한 사람인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책을 읽는데 그 사드가 쓴 말 중에 당장 거울을 깨부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울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바로 되돌아보는 그런 거. 그거를 짚어준 점이 참 좋았어요. 저는 시선이 항상 누구를 만나고 있어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 저도 많이 사회에서 살면서 느끼는 거라서. 근데 이게 있으면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온전히가 아니라 거의 아예 안 된다고 봐야 계속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이거 짚어주신 게 좋았다. 근데 또 안 돌아올 수도 없지 않아요? 그치만 매번 돌아오면 매번 돌아온다. 안 돌아오면은 그거는 이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거는 완전히 개가 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인간한테. 근데 또 보통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돌아오니까 그런가. 보통 저는 시선이 저한테 늘 머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지. 난 다른 거에 되게 잘 사고 잘 살아서 그런 그럴 수도 있어. 네. 지금 이 존재하고 계셔서 맞아. 관계를 잘 맺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자신이 저는 있고 많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흔히 뭐 얘기하는 걸로 남이 보는 나랑 내가 생각하는 나랑 되게 괴리감이 크지 않아요? 보통 다들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지 못한 모습을 타인이 평가해 줬을 때 그게 더 정확한 경우도 있고 깨닫지 못했던. 정확하다고요? 난 모르겠는데 난 그냥 내가 정확한 것 같은데 시선이 본인한테 향해 있는 그런가?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막 저 안에 갇혀 있는 건가? 튀었네요. 제가 과즙을 뿜어먹었거든요 제가. 튀지 있어. 이거는 물티슈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어, 많이도 많이도 뿜으셨구나. 나 저기 두 개만 인사하는데 여기까지 왔어. 본인 텍스트네요. 새 거예요? 네, 새 거예요. 그냥 쭉 뜯어내 그냥. 어차피 쓸 건데. 아, 감사합니다. 바꿔드릴까요? 제 거일 뿐. 또 진짜 본인 것까지. 전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요. 아무튼 그랬다. 뭔가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 아, 저는 왜 자기 자신을 향해 보이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지? 전 그 부분이 잘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도 거기에 그 뭐 박정희 교수님 표현들 하면은 나 아닌 것에 몰두를 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신으로 돌아서 자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가 정말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어색한 순간을 떠올려 보면은 보통 그런 순간에 상대방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동 아니면은 나의 모습을 의식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요? 맞는 괜찮은 예인 것 같아. 그게 나에게 너무 의식 안 하고 생각하나 그러면? 그래요. 본인이 정말 잘 살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자유로우시네 엄청. 음악을 들을 때도 그 사이사이에 아 내가 내일까지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껴든다든지. 아 그래요? 엄청 잘 살고 계신데?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내가 이상한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그렇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파동으로 표현한 건 저도 되게 잘 이해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정말 저의 언어로 풀었은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아서. 근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박시영 교수님도 뭐 왜 얘기하지만 자기가 자기 글 읽으면은 몰라요. 그 느낌을 어떻게 주는지. 저도 제 글 읽으면 그냥 몰라요. 뭐라 그러지? 어떤 파동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진짜 막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자기 글은 언제 봐도 고칠 게 보이지 않아요? 고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태워야 되니까. 활활 태워버려야 될 걸로. 막 그래서 막 그런 교수님도 있잖아요. 일부러 자기 서적 안 남기시는. 옛날에도 그런 뭐 선인들이 많았고 자기 죽을 때 자기 글 다 태워버리라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의미에서. 네. 뭐 그럼 더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이거 좀 근데 애매하긴 한데 이거 에리프롬 얘기 나올 때 네. 사실 소유 그런 양식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글에 대한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궁금한 건데 소유의 양식에서 왜 그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고 그런 걸까? 그 격정이라는 게 소유의 강한 격정이라는 거를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 책에 근거하면은 일단 소유적 실존 양식이 원래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게 된 계기가 사유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유재산과 그리고 우리가 자연과 분리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과 하나였고 그냥 여기 존재할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문명의 발달로 자연에서 고립되고 그리고 내가 내 소유물이 생김으로써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건데 솔직히 소유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 휴대폰도 처음에 사면은 처음에 당장은 좋고 이게 정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심한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명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로써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게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느 순간 질리고 이거는 옛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새것을 찾아가고 그걸 약간 격정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 양식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뭘 잘 사지도 않고 사는 게 저는 스트레스 같거든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법정 스님이세요? 근데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여러 가지로 들어요. 예를 들면은 기록에 남기는 거, 사진에 남기려고 하는 거. 사진도 잘 안 찍어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런 양식이 아니실 수도. 근데 아니라기보단 좀 덜하다 뭐 그런 거겠죠. 아니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고. 누구나 그런 면이 친구를 소유함으로써 나를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골몰하는지. 왜냐면 그런 걸 알아야지 문제 해결 내가 뭘 짜도 짜니까. 대개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골몰하는지. 네, 그 격정이 도대체 가지면서 엄청 좋은 그게 뭘까. 그게 뭐 사랑에까지 파고들 뭐 그런 얘기도 쭉 나오잖아요. 저도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되게 직관적이니까, 아 직관적이라고 표현하면 직접적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학벌을 예시로 하자면은 S대 나오면은, 건너편에 있는 S대 나오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다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소유를 찾게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거는 같은데 그거의 양식으로서 이제 소유로 뻗어나는 나가는 게 하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무래도 직접적이니까 그리고 되게 즉각적이잖아요, 반응이 또. 그래서 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최근에 했던 생각이랑 연결되면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순간 이런 거 얘기했지만 사실 손에 만져지지가 않는 거고 그 순간순간에 그냥 좀 삶 뭐 이런 건데 겪음 이런 건데 아무래도 뭔가 있으면은 그게 언어로 확립되고 거기에 기대서 내가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맞아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흔히 말하는 좀 연결이 되네요. 밝은 빛이니까요. 밝은 빛이니까. 그게 더 눈에 띄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밝은 빛 하나가. 그런 거 같아요. 법정스님 그분을 욕되게 제가 법정스님 무소유 전혀 무소유는 아닙니다. 무소유를 어떻게 해요. 솔직히 불교는 좀 너무 갔어요. 죽어야지 그렇게 따지려면 죽어야 할 수 있어도 자기가 무소유라고 하는 건 약간 사기꾼. 무소유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해탈은 곧 죽음 아니에요? 먹지도 말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식물도 죽이는 건 죽이는 거니까. 해탈 보통 해탈하고 좀 이따 죽잖아요. 해탈할 수가 없긴 하죠. 죽음이 직전에서. 진짜 그러지 않아요. 일화 같은 거 보면은 해탈했다고 해서 가보면 이렇게 진짜 멍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시간을 초월해서. 네, 이렇게 있다가 며칠 한 3, 4일 있다가 죽고. 진짜 나름 진지하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걸요. 아마 있어가지고. 잘. 난 살래. 아, 당연히 살아야지. 그럼 다 하신 거예요? 최진 씨 건. 한국 씨 거는. 아 이제 하나니까 이거 엄청 부끄럽네요 또. 전 오죽했겠어요. 제가 세 장이나 됐는데. 이거 어느 아이러니라고 맨 처음에 짚고 시작했는데 양면성이라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다 쓰고 생각해보니까 원래 다 쓰고 나면 또 네. 그런 게 딱딱 보이지 않아요? 네. 아 참 그게 참 힘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언어에 천착해서 본다면 사랑에는 역사상 가장 많이 표절된 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같은 단어로 쓰고 읽는 어쩌면 상투적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사랑에는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반복되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표절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 사람들 사이에 울려 퍼질 때 특유한 분위기들이 그 말을 하나의 식구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의 말이 시가 될 때 말은 언어체계 안에 특정한 연세 내에 자리 잡지 않는다. 시가 된 말은 말의 연세,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포함한 연세를 녹여낸다. 만약 우리 삶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기호체계, 특정한 기호체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우선적으로 사회적 언어이자 곧 말의 연세가 사랑의 영역까지 거머쥔다면 어떨까? 아마도 사랑에는 단지 사전적인 의미로 굳어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하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한 사랑의 방법이 재교육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사회적 지위의 소유를 도모하는 와중에도 다행히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 사람을 흔들고 무너뜨리며 결국 가장 확고한 기반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아직까지 사랑해가 완전히 박제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랑에 있어서는 언어체계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기능세계, 가능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개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할 수는 있어도 정말 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자연, 환경이나 매물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전언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써 그 자연에 영원히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제나 언어와 같이 언어와 친숙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며 우리는 언어적인 것, 즉 사회적인 것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지탱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당연히 사랑도 삶의 일부분이므로 언어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정말 언어체계가 장애물이기만 한가? 우리는 사랑에 없이 온전히 사랑을, 특히 그 느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런 아이러니에 접해있는 노래가 있다. 바로 김서걸 김혜원의 비밀이다. 이해한다면 그건 유령이 되는 거야.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없겠지. 나를 아껴줘. 아니 그냥 내버려둬. 이해는 적어도 진정 공감에서 비롯하지 않은 이해는 순간을 박제하고 대상화할 따름이다. 이런 방식의 이해는 철저하게 사유, 즉 언어체계에 의존한다. 말하자면 이런 방식의 이해는 타인의 순간을 언어에 매어둠으로써 타인을 어떤 의미에서 죽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야 형체도 무게도 없는 유령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대하고 있는 타인이 자신을 아껴주기를, 보듬어주는 손길에 울림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손길이 하늘의 폭력이 될 때 비밀의 화자는 몸을 비틀어 손길을 거부하면서 절박하게 외친다. 차라리 내버려 두라고 말이다. 묘하다. 언어는 우리를 우리 밖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반대로 완전히 가둬버리기도 한다. 언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대답은 매 순간에 열려있다. 네. 그치고 사실 이거는 좀 전반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중간에 뭐 설명하다 보면은 죽인다 라는 표현이랑 뭐 언어의 아이러니 뭐 양면성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에 좀 거의 집중해서 썼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 쓰신 거 보니까 이해가 다 어느 정도 잘 되신 것 같아가지고 전체적인 얘기를 더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이 노래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게 제가 작년이나 전 학기에 1학기에 캡슨 디자인이라고 과목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캡슨 디자인 그거 할 때 그게 무슨 자기 전공 지식을 사회적인 영역에 접목시키는 뭐 그런 건데 이거 소재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영화 단편 영화 찍으신 거예요, 그럼? 소재로. 아, 영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소재로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소개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짧은 평론을 영상에 담은 이런 느낌. 사실 그림 이런 건 잘 없고 거의 좀 글씨였어요 저는. 영상까지 막 만들기는 시간이 없었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엄청 밤을 샜거든요. 그 감옥 때문에 한 학기 내내 팀플을 해서 그 감옥이 어우 힘들어. 철학과의 팀플 같은 거 원래 없는데. 네. 그 첫 번째 문단에 네. 특정한 연세 내에 자리 잡지 않는다 그랬는데 연세 뒤에도 뭐 연세라고 표현하시긴 했는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언어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하면 시스템. 네, 언어 체계. 언어 체계에서 한 말이 뭐 그냥 그거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돼서 말이 쓰이잖아요. 뭐 주어도 있고 서술어, 뭐 조사 뭐 이런 거 있고. 그냥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랑 호응이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사과를 먹는다고 하지 사과를 뭐 보통 찬다 뭐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먹는 행위를 할 때 그런 점에서 연쇄, 논리적인 그 기호의 연결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냥 어감이 좋아서 쓴 거예요 사실. 어느 책이라도 해도 되는데.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그 물음표 친 걸 읽으면서 감각의 제국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일본 그 영화 봤는데 저도. 아 봤어요? 네. 전 다 보지 않았어요. 하도 많으니까. 사실 교수님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제가. 모범생이네요. 추천, 아니 추천해주면은 한 번씩 보는데 또 박준영 교수님은 좋아하니까 추천해주는 거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책도 그렇고. 한번 봐보세요 나중에. 감각의 제국이 약간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포르노와 한국에서 19금 닭지를 두고도 나오지 못할 그게 70년대가 60년대 영화인데도 아직도 나올 수 없는 수위를 담고 있어요. 일본 영화.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본도 아마 최근에는 그런 거 좀 조심스럽게 낼 정도로 일본이 되게 지금보다 더 열려 있을 때 만든 영화라서 프랑스. 아 그렇죠.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그게 감각이죠. 뭐 찾아봐야겠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정도인가요? 뭐 상상은 뭐 쉽게 하죠. 그 정도는. 그 정도. 근데 지금 와서 상상하고 근데 TV에 나오기에 세다 이런 거지. 아니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는 그게 뭐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드러나네요. 그래서 얘기하는 걸로 본인이 드러나. 뭐 그래요. 전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TV에 나오기에는 부적절한 19금을 달거든. 한번 보는 걸로. 감각이 딱 이거 보면서 맨 첫 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네, 배제되어 있는 배제되어야 하는가? 배제한 게 그거니까. 사회로부터 무한 도피를 하다가 그렇죠. 남녀 둘이 상상이 안 되세요? 혼자 보세요. 혼자 가족끼리 오세요 이랬어. 참아 드신 거라고. 그거는 제가 허용하지. 뭐 일반적으로 보기 이상한 거 맞잖아요. 어 같이 올 수 없으면은 그런 거 아니야? 아 재밌어. 그런 얘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사랑해라는 표현은 네. 처음에만 썼을 때만 딱 그게 있고 맨 첫 번째만 같은 사람이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엄청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질린다고 하는 것과 언어의 상관관계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뭘 해도 무슨 경험을 해도 항상 무뎌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언어랑 관련된 걸까라고 생각을 언어 때문에 아니면 언어 네. 언어로 점점 그냥 언어에 달라붙게 되는 굳어지는 게 아닐까? 근데 매 순간 뭐 우리 항상 언어와 함께 있으니까 매 순간 그거를 충실하게 느낄 수는 없고 질린다는 게 그래서 보편적인 게 아닐까?라고 실론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그 문제는 항상 생각해요. 정말 뭔가가 질리지 않는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뭐 새로 살 필요도 없고 이거 볼 때마다 막 좋고 그냥 그러니까 항상 개 얘기를 항상 하는 게 개 산책 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개 키우고 있어요. 저도요. 예, 저만 안 키우네요. 뭐야 얘기하는 사람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친구 개를 산책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 친구는 맨날 같은 길거리를 가도 맨날 같은 거 보고 맨날 좋아하고 맨날 탐구하고 아 개가요? 그래서 보면서 아 얘가 참 트럭저다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생각을 해요. 그게 언어와의 관련이 있을까?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왜냐면 뭔가 질린다는 게 왜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걸 한번 받아들이면 그걸 대상화하는 게 우리 버릇이니까 언어 안에 있어서는 고정 대상화한다는 건 어떤 거를 딱 정의 내려서 고정시킨다는 거니까 다음에 봐도 결국엔 그 대상화시켰던 언어밖에 떠오르지 않으니까 열려있지 못한 거죠. 맞아요. 정확해요. 네. 그래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뎌지는 게 아닌가 라고 얘기해요. 근데 도망가려고 해도 조금씩은 질릴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오히려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아 근데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 오히려 계속 열어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갇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그 에리 프롬 책 읽으셨으니까 거기 뭐 소유나 존재나 아니면은 뭐 사랑의 기술 이런 책에도 많이 나올 테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계속. 계속 자의적으로 리셋을 해야 돼요 그런 거. 리셋이 필요한가? 나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아예 막 뒤집는다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돌려서 그거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아니면 뭐 그냥 그런 거지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주 빠르게 진리겠죠. 물론 뭐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하는 건 힘들겠지만 저도 강아지 키우지만 전 뭐 대체적으로 그냥 계속 새롭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뭐 이름은 항상 같긴 하지만 네, 전 그래서 좀 정말 막 흔히 말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은 오히려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전. 약간 좀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관계라면은 그렇게 그쵸.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 느낌, 그러니까 사랑해라고 표현할 그 느낌을 가졌다면은 그게 계속 울릴 것 같아요 안에서 어렴풋이. 이게 좋은 건데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계속 거기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니까 저는 뭐 그런 인간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제가 충분히 좋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땐 불교 표현이 되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표현을 까먹었는데 뭔가 한 번에 깨우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수련하는 게 있고 둘 중에 뭐가 맞느냐 막 이런 걸로 막 둘이 싸우다가 사실 두 개 다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깨우치 그게 그거 할 때 거울이 예시로 나와요. 그래서 거울을 뭔가 그 거울이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되냐 아니면 거울에 먼지가 계속 쌓이니까 그걸 계속 털어내는 작업을 무수히 해야 되는 거냐. 단어를 까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도노돈수. 그 뭐 그럼 도노돈수. 예. 도노돈수. 점수 아니에요 점수. 도노돈수 도노점수.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전 잘 기억이. 아무튼 이건 사실 도노돈수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순간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불교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뜬금없는 얘기. 저도 커리큘럼 좀 어떻게 좀 확대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뭐 담당할 선생님이 전국적으로 없으셔서 동국대에도 지금 모자르실 텐데. 그런가요? 네, 약간 좀 불교 철학 모르겠어요. 불교 철학의 대세가 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래도 막 막연히 그냥 다양하게 좀. 근데 진짜 논리학 하는데 있어서 언어 만약에 되게 관심 있으시면은 불교를 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느끼기에. 그냥 논리학의 극치인 것 같아요. 언어들 그런 게 불교와요? 네, 불교 철학.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그냥 이렇게 앉아서 참선 이런 느낌인데 이런 서적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논리의 극으로 가는. 완전 극. 저 자세히는 몰라요. 불교 철학 좋아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박준원 교수님이 예전에 대학원 수업 청강할 때 중론이라고 나가르주나라는 스님, 되게 옛날 스님인데 한 몇천 년 전 그 책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와 논리의 끝이에요 그건 진짜. 물론 제가 뭐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번역된 걸 읽긴 했는데 저는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은 그 책이에요. 어 진짜요? 네. 논리를 좋아하시니까. 네 원래 이과기도 했고 원래 수학 그냥 한 푸른 거 좋아했어요. 재밌네요. 용하다 뭔가. 맞아. 진짜 언어 하시려면 한 번은 그냥 취미 삼아 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정도. 저 짜르투트라고 좋았는데. 아 짜르. 논리라고는 1도 없는. 아 논리가 근데 이쪽 있는데 다른 책이. 주술 구조가 명확한데 논리인데요. 사실 논리도 많이 숨어 있는데 좀 시적으로 썼달까. 그렇죠. 약간 아무래도 그리스 쪽 비극 많이 영향 받기도 했고. 기독교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진짜 박준성 교수님이 말하는 그게 맞아요. 그 니체를 진짜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었다면 되게 성공하신 것 같아요. 니체랑 좀 비슷한 느낌 주고 수업이.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근데 니체가 세긴 하지만 녹음 켜놨어요. 네, 그렇죠. 타이밍 잘 잡으셨어. 어떻게 니체는 이겨본데? 솔직히 너무 역사에서 한 명이라서 그 사람은. 아니 전 모르겠어요. 나가라 주나가 더 재밌어서. 막 전 철학 소설도 막 해서 쓰게 된다면 막 그렇게 불교는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개성처럼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뭐 아 찾아봐야 돼. 노래? 노래라기보다는 약간 시처럼 그냥 짧게 짧게 나와요. 한 줄이 그냥. 짜르투스트라는 느낌인데? 그래요? 거기도 그렇게 막 아, 격언 같이 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아포리즘은 근데 네. 또 아니고 완전 논리예요. 완전 논리. 그래서 A, B, A가 B다, B가 C다. 아, 그렇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딱딱. 예, 약간 수학, 거. 약간 비트겐슈타인의 1, 2 뭐 이런 아니, 그런. 코딩하는 거다. 예, 약간 그래서 완전 어떤 논리 구조를 확 쌓아서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논리 구조를 부셔요.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전 제일 재밌겠다. 네. 부시는 게 재밌어. 저 부수는 거 좋아하거든요. 니체 다 부수잖아요. 저 근데 그렇게 부수는 건 싫고 논리적으로 부셔야 돼요. 아, 하나 하나. 그게 재밌더라고요. 감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흔히 말하는 건가. 아무튼 논리가 더 넓게 세지. 그러게요. 나가도 지나까지. 박정 교수님 본인이 그거 추천이라기보다는 가져와서 읽으시고는 제가 그거 제일 좋은다니까 별로 그렇게 썩 내켜하시진 않던데요. 워낙 니체를 좋아하셔서 그런가? 일반적으로 내켜하지 않는 표정 아니에요? 아 그렇긴 하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내켜하지 표정. 녹음 됐어요. 아 이과 출신이라고 되게 치밀하시네. 이과 출신이라고 치밀한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뭔 소리야. 진짜 너무 됐어요? 47분? 사실 굉장히 좋아요 박준석 교수님. 그 부분은 편집할게요. 벌써 8시 반. 그럼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실까요?